재중조선인 정연합회, 중남지구협회, 련영지구협회, 할빈지구협회를 비롯한 재중조선인 정연합회의 산하단체들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남조선 괴뢰 패당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전민족적인 대화합을 이룩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들을 최근 발표했습니다.